네, 캐나다 구석 스토리 캐나다 구스 4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가 어떤 게 있죠? 캐나다 아니, 그 이번 전에 주에? 저는 이제 청취자 댓글 소개를 안할 수가 없겠죠? 네. 정말 뭐, 쏟아지는 그 댓글 속에서는 뭐, 다른 파케에서는 이제 선별해서. 하지만 이제 저희는 하나하나가 저희는 너무, 선택대사죠, 예, 저희가. 하나하나 너무 그 소중한 댓글이라서 그냥 패스할 수 없습니다. 아, 레드 버너비라는 분은 저희 그, 방송 소리가 좀 멀리서 들리는 것 같다고 이 음질에 대해서 네.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좀 네. 이에 네. 대해서 답을 좀 저희가 예, 해주시죠.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선이 생각에 될까요? 뭐이 앞으로? 정도가 제 생각에 지금 상황에서는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래도 막뭐 다른 방송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송들 들어보면 막할때막 카톡도 울리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일단 제가 카톡이 별로 안 와서 그런 건 없잖아요. 이제 가끔 그럴 때 있죠. 녹음할 때 이제 전화벨 울리고 네. 갑자기 외출했던 이제 식구들 집에 들어오는 소리, 네. 문 닫는 소리, 네, 막 문 이런 닫는 소리 소리, 예, 이런 소리. 나고 뭐 예전에는 옆에서 말소리 나고 막 처음에는 신경 써서 네. 다 그것도 잘라내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냥 뭐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포기하신 두고 건가요? 저희는 이제 집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뭐 생활 소음이라고 하죠 그런 거 그리고 자연스럽고 뭐 또몇주 전에 긍정적으로 보면 좋죠. 몇주 전에는 굉장히 좀 다이내믹한 그런 방송도 했었죠 그 마이크님하고 같이 있는데 우박 아, 예, 우박 우박이 떨어지는 엄청나게 소리. 떨어지는 소리가 정말 창문이 정말 깨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녹음하는 중간에 근데 네. 그렇게 한 1분 정도를 정말 저 이제 방송을 못할 정도로 소리가 소음이 너무 커서 근데 그게 생생하게 담겼거든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뭐 네. 여기는 우박이 워낙 세기도 하고, 예.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전집들마다. 네. 레드 버너비 분은 이제 밴쿠버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BCG에도 저희 이제 캐고 이게 청취자분이 예, 런던 비슷한 게 포커스에서 이제 캐나다로 예. 그 넓 확장하다 예. 보니까 드디어 타 주까지. 예. 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이제 런던에 사신 이제 본이라는 분, 이분이 네. 그잘 아시는 그 굿라이프에서 네. 코업하신다는 그분이죠. 예전에, 예. 예. 다른 아이디 쓰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예. 혹시 오랜만에 동생분 또. 아니시죠? 본호님과 본인 분. 예. 뭐 연관이 있거나 아. 이런 분은 아니시죠? 저랑 라임을 맞추신 것 같은, 예. 근데 굿라이프에 다시 코업으로 복귀하셨다고 하는데, 굿라이프가 요즘에, 네. 지난 몇 달간 좀, 회사 아, 관련돼서 좀 나쁜 소식도 있었고, 예. 뭐, 그런데, 근데 캐나다에서는 또 이런 피트니스 이런 업종으로는 여기가 거의 독보적이지 않나요? 아, 그쵸. 여기가 예. 뭐 제일 크고요. 예. 여기가 본사가 런던에 있는데, 워낙 많고 또, 예. 이분 자리 잘 잡으시면 이제 저희도 가입할 때 뭐, 직원 뭐 회원 가입할 때 예, 좀 그런 거 할인 되고, 있지 않을까 혜택 좀. 싶은데 예, 잘 부탁드리고요. 이 본인님은 자꾸 발음이 번호처럼 되는데 예, 본인님은 독서 모임 같은 거 제가 이제 가끔씩 본호의 서재 이래서 책 아, 소개드리고 하는데 네. 본호님과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근데 이거 독서 모임이 네. 좀 하고 싶죠. 네. 근데 될까요? 런던에서? 왜안 조기 될까요? 축구도 잘안 모일 텐데 이 독서 축구팀 있는 모임은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뭐 교회나 이렇게 네. 뭐그 교인들끼리 하는 거야 네. 뭐 어렵지 않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서부지구 네. 뭐 조기 축구회 뭐 이래가지고 서부지구 이렇게는 안 되죠. 한국 사람들도 꽤 인구가 늘었는데 교민 수가 늘었는데 뭐 그렇게 그좀 모임이 형성되기가 좀뭐 밴쿠버나 토론토라면 몰라도 사실 런던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뭐 독서 모임은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저 달랑 두 명일 것 같아요. 런던에서 책 좋아하는 사람. 그냥 책을 테마로 하지만 그래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수다 떠는 네. 이런 좀 뭐 만들고 싶었어요. 오래전부터 네. 책을 좋아하고 아, 네. 하니까. 근데 아예 그냥 뭐 시도도 못 해보고, 아, 누가 있을까? 또 싶고. 있네요. 예.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네. 이런 데 관심 있으셨는데, 런던에 예, 계신 누가 분들 있을까? 이렇게 같이 본호님 같은 그런 생각을 예. 하셨던 분들이 예.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추진위가 생겨서 추진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까지는 이제 두 분? 라이너스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저는 책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저희 딸아이는 책을 참 매뉴얼은 좋아하는데, 보시지 않습니다. 매뉴얼. 뭐, 어떤 매뉴얼이요? 각종 매뉴얼? 안 뭐. 봅니다. 매뉴얼조차도 저는 컴퓨터로 봅니다. 아, 예. 예. 아, 댓글 감사드리고요. 매뉴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가 그, 쿠바에 갈 때, 그 호텔 방에서 네. 심심할 때 하라고 이제 큰아들한테 건담 네. 조립식 아, 사서 하셨나요? 하나 사갔는데 되게 네.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아직도 레고를 좋아하는데 네. 이제 건담 그런 거 이제 한국 저희들 네. 어렸을 때는 조립식 같은 거에 재미가 들리니까 이게 더 재밌는 거죠. 이제 자기 나이에 맞는 거고. 아까 1부에서도 저희가 장난감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네. 그런 장난감 조립식 같은 거 한국처럼 지금 제가 몇년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아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동네 문방구가 내저 어렸을 때는 완전히 한쪽 그럼요. 벽면이 쫙 쌓아놓고 팔았잖아요. 도비를 조립식이었거든요. 해놓고 예, 팔았잖아요. 어릴 때는. 싼 것부터 아주 아카데미 거, 이런 기본적인 거. 것부터 좀 탱크나 뭐나 비행기나 복잡한 것까지 수천 원짜리까지 그 당시에는 뭐만원 이런 건 없었고 수천 원. 수천 원은 그것도 굉장히 비쌌던 거죠. 한국 이번에 나가보니까 없더라고요. 한국에 없다고요? 아니, 있는데, 이제는 좀 옛날 약간 같은. 매니아층 쪽으로 가서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죠? 주로 이제 그런 샵이 따로 있고 네. 이제 한국 제품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일본 제품이 많고 또 그런 카피 제품들 중국 제품들도 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 하비샵 이런 데 가면 조금 있어요. 어드밴스한 건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좀 있을까요? 있어요. 예. 여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원더랜드의 그 코스코 위쪽에 보면 하비엔토인가 토비엔하인가 뭐그 샵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 로봇 제품들 그 조립식 다 있고요. 자동차 조립식도 엄청 많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런 건? 가격대가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국 가격을 잘 몰라요. 사실 저도 네.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그런 거잘안 해봐서. 근데 요즘에는 한국도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 수입품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만드는 사람보다 그 만드는 사람들이야 뭐 건담 이 정도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수집하는 사람들이야 직접 만들지 몰라도 한국도 요즘에 어른들은 다그 피규어 아닌가요? 다 그러니까 근데 만들어져 만드는 있는 걸 거. 좋아하시는 분도 많죠. 왜냐면 만들고 도색하고 뭐 이런 예. 걸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대중적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도 팝니다. 어쨌든 가면 거기 로봇 종류 있어요. 아, 이제는 레고를 졸업하고 저희 한국에서 로봇 만들던 그건 애들하고 같이 만들어 줄수 있고 딱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올라가면 네. 토이즈러스는 이제 졸업하고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 예. 거기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과학 상자 종류의 그런 키트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 조립식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네. 거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오락실에서 오락게임하고 만화 영화 보고 조립식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랑은 아버지 세대에는 그런 게 네, 없었을 없었죠. 때니까 뭐 만화만 보고 있으면 왜 맨날 만화만 보냐 뭐 오락실 가는 거 싫어하시고 뭐 이제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저희 2세들이 같은 걸 좋아하니까 뭐 만화 좋아하고 조립식 좋아하고 뭐 게임 좋아하고 이런 생각 보니까 근데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세대 차이가 이제 안 느껴진다는 거. 제 아들이 신기해요. 아빠가 이걸 어떻게 아세요? 막 이런 거죠.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긴?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 뭐 했으니까. 오락실에서 다 게임하고 옛날에는 말이야 오락실에 가면 뭐 이런 게임 있었는데 그럼 되게 신기해하고. 근데 그건 저희 이제 부모님들하고는 같이 공유할 수 그렇죠. 없었던 그런 게 이제 건데 이제 저희는 지금은 저희는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만화를 보고 있어도 너무 그러니까 만화를 많이 보고 있어도 말 크게 나무라지 않는 게 저 어렸을 때 하던 네. 거니까. 그럼 유튜브 많이 보시는 거는 이해하시나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좀 굉장히 예민해. 이거 봐도 되는지. 아. 사실 싸이 뮤직비디오 이번에 신곡 나온 것도 싸이 신곡 나오면 계속 보여줘. 재밌으니까 애들 이제 한국 문화도 접할. 근데 좀 야한 장면도 나오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가사에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아, 아이들이 그거 보나요? 그런 거를? 그냥 저희가 한 번씩은 재미삼아서 보여줘요. 아, 근데 보여줘요? 그 싸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일단 네, 재밌는 설정도 그렇죠. 많고 애들이 또 그거 보면서 막 웃겨하고 네. 일단 한국말 가사 들으면서 이제 지네들이 네.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거 뭐 좋은 거고요. 한국 문화 이렇게 접해주는데 근데 좀뭐 춤이 좀 야하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의상이 좀 야하다든지 이런 거 나올 때는 좀 걱정은 되는데 아직 네. 애들이 어려서 그래도 제가 너무 좀 업타이트한 그런 건 있어요. 요즘 애들 알고 다 알고 한 4, 아. 5학년 되면 근데 괜히 저 혼자 호들갑 떨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좀 그렇죠. 원래 저희 때도 그랬지만 그렇죠. 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예상보다 한발 먼저 나가 있어요. 한참 나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럴 거라 생각했지만 원래 멀리 나가 그러니까 그런 있긴 거죠. 그렇죠. 이제 사흘 전쯤에 퓨젯 스피너에 대해서 처음 알고서 모를 거야 하면서 학교 등굣길에 스쿨버스가 오기 전에 네. 차 기다리면서 아빠가 말이야 이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 반에 다 있어요 그러는 거 근데 모를 줄 알고 얘기를 툭 꺼냈는데 항상 몇 발짝 앞서 나가는 좀 그렇죠. 아이들 항상 나와 있어요, 앞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이 컴퓨터만 켜도 감염이 되는 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랜섬웨어 예. 유행 되게 심각했었죠. 그러니까 다행히 윈도우 10 쓰고 업데이트 자주 해주는 사람들은 뭐 네. 괜찮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뭐 주변에 케이스 보셨어요? 아니요 없죠. 예, 없었어요. 저희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6월 달에 네. 윈도우 10도 공격할 수 있는 그 네, 뭐 한다고 나온다고. 하는데 뭐 업데이트 잘해주고 잘하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 마이크로소프트 네. 직원들이 해커보다는 한 발짝씩 앞서가는 겁니까, 그건 그러면? 아니죠. 해커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취약점을 알아내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그 취약점이 이렇게 그 다음 업데이트에서 이렇게 발견돼서 잘해서 그 보완이 돼 있으면 괜찮은 거지만 그 취약점이 해결이 안돼 있으면 해커들이 언제든 그걸 뚫고 공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100% 안전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100% 안전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믿고 가는 거죠. 그 6월 달에는 날짜가 딱 지정이 되면 나와봐야 아는 거죠, 사실 뭐. 그렇잖아요. 그 나 컴퓨터 해커들이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잖아요. 뭐 취약점을 발견해가지고 할 거라고 하는데, 그걸 그 전에 보완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근데 사실 이런 위험은 인터넷 시대에서는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급격하게 요즘에 늘어난 게 뭐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그게 걸리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비트코인으로 해서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돈이 되고, 해커들이 뭐, 그 우회가 돼. 저는 비트코인이 그게 추적이 안 되나 봐요. 그게 추적이 되면 그 사람들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사실. 추적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해커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방책이 나와야겠죠. 뭐, 법적으로나 어떻게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뭐, 사실 해커들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못 찾긴 하겠지만 예. 라이너스 님 입장에서 사업 아이템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해커가 되라고요? 그 불법이잖아요. 범죄는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 없이는 정말 뭐 안 최악의 경우에 되니까. 인터넷 끄고 하세요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것저것 이제 작업하면서 검색할 게 워낙 많아서. 아, 검색을 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뭐 어떻게 뭐 휴대폰도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고. 리눅스를 쓰시죠. 상대적으로 예, 안전한 리눅스나 맥 쪽을 예,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지난주 뉴스 중에서 이 밴쿠버 조선일보에서 헤드라인 하나만 보고서 빵 터진 게 있는데 밴쿠버 조선일보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났어. 이제 여름이니까 바베큐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럼 이제 캐나다인들은 주로 이제 소스에서 이제 달고 신맛 또는 매콤한 맛을 선호한다. 이세 가지만 말고부터 뭐가 있습니까? 이거 보고서 이거 빼면 짠맛밖에 안 남는데 설마 뭐 짠맛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고 달고 신맛 예, 달고 신맛 또는 매콤한 맛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아, 있잖아요. 쓴맛. 아,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런 거 좋아할 사람도 쓰고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 이제 극소수 빼고는 다 이런 맛을 좋아할 텐데 그래서 저만 웃긴가요? 저 이거 보고서 원래 소스는 근데 이세 가지 맛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매콤한 맛은 좀 의외네요. 사실 예. 여기는 달고 짠 거에 되게 사람들이 집착이 강하지 않나요? 오케이, 그쵸. 달고 짠 거. 예. 매콤한 맛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고. 그러니까 소스의 모든 맛을 열거한 다음에 캐나다인들은 이런 맛을 좋아한다. 이런 맛을 특히 좋아한다. 예. 아, 뭐 싱거운 맛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아, 예. 아무튼 싱거운 맛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예. 저희 와이프.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예. 아, 이게 저만 웃긴가 봐. 이거 보고서 야, 이거 참. 그냥 너무 쉽게 가는 건가요? 기자가. 예. 되게 소스하면 달고 시고 매콤한 뭐 것밖에 바비큐 맛뭐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냥 그런데 이거 빼면 또 뭐가 남지? 이런 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아, 익스프레스 엔트리 커트라인이 또 하락됐어요. 아, 예. 이번 주에 제가 예상한 대로요. 이거는 하락이 된다고 400점까지는 내려간다고 저는 이제 예상을 했었죠. 이제 앞으로 예, 조금씩 제가 조금씩. 예, 지금 이제 2주 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점까지 내려가서 그거는 되게 일단 하락폭이 되게 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저번 달에는 1주만 다 했을 때 그렇게 내려갔는데 이번엔 2주 간격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렇게 내려간 거는 되게 큰것 같은데 제가 그거 나왔을 때 봤어요. 표. 그 분포표가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몇점대몇 명, 몇점대몇명 이런 게 있는데 400점에서 410점 사이에 4,000명 넘게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예. 거기가 이제 가장 밀집되어 있는 구간 같아요. 네. 그 밑으로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저도 400점 정도 보거든요. 얼마 전에 저도 그 이민 컨설턴트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400점 이하로는 내려가기는 힘들 거다. 그리고 저번에 4월 달에 그 415점 간 것도 되게 액시던틀리 간 거라고. 아, 예, 그렇게 예상한다. 자기들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렇게 예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번에 이렇게 15점으로 내려간 건 되게 큰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근데 이제 그 400점에서 410점대에서는 그렇게 폭이 하락이 돼도 그렇게 크게 하락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뭐, 총무님 관심 사라, 예. 다음 커트라인 발표 예상 해볼까요? 몇점 예상하세요? 이번에 415점이었으니까 410? 5점 정도 더 하락해서? 아,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한 410점 정도? 410, 근데 뭐 이거는 예상이 그렇게 의미가 예, 없다고 보고요. 없지만 그래도 이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지원자가 지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언제 뽑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이거는 이민국에서 뭐 예고 없이 일주일 간격으로 뽑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2주 후에 뽑을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진짜 선택 대기를 기다리는 그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예. 아, 토론토에서 윈저를 잇는 초고속 전철이 2031년쯤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게 토론토 그러니까 공항에서 완공이 그때로 예상하는 건가요? 예 공항에서 토론토 공항에서부터 윈저까지니까 아, 토론토 다운타운은 안 들어가고요? 예 피어슨 국제공항을 포함해서 아마 통과하겠죠? 예 통과해서 연장 되겠죠? 근데 이제 토론토에서 런던까지 구간은 프린트에서 좀 잘렸는데 2020몇 년? 뭐2020뭐 3년, 5년 뭐 하여튼 얼마 안 예, 남았네요. 그랬던 것 같은데. 와, 그리고 이제 런던에서 민저까지. 윈저까지가 이제 31년. 2031년. 네. 이라고 하는데 런던을 포함하는 이게 계획이다 보니까 250km로 거의 한 KTX 정도 되는 거죠, 지금? KTX 한300 가까이 되니까. KTX도 안 타봤지만 빠르긴 해도 비싸지 않나요? 뭐한 10만 원 이상 한 걸로 알고 아, 있는데. 가격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만 원까지는 안 가고요. 예. 비행기보단 쌌어요. 비행기도 10만 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10만 원 정도 했었나요? 그때 제가 예. 자세히 기억이 안, 저도 뭐 거의 몇년 전이니까, 한 5년 전이니까 기억은 안 네. 나는데. 비행기와 버스의 절묘한 그 중간 지점에 네. 그래서 타기도 애매, 안 타기도 애매한 그런 딱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싸진 않겠죠? 지금 기차가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좀, 아, 예, 잘 모르겠어요. 그레이하운드가 한 제가 40, 50분인가요, 그건? 왕복 끊었을 때한 50몇 불 줬던 것 아, 같거든요. 왕복으로? 예. 여기서 토론토까지 왕복으로 끊어서 한 50몇 불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인터넷으로 안, 샀을 때 그 네. 현장 가면 더 비싸고요. 인터넷으로 샀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기차는 그거보다 좀더 비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 그레이하운드보다 네네. 그냥 이 초고속 기차 말고요. 지금 그 기차가 다니잖아요. 그 트레인이 다니잖아요. 그게 그레이하운드보다는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거보다는 좀 비싸니까 한 100불 모르겠어요. 예. 시속 250이면 런던에서 토론토까지 한 한 3, 40분이면 시간 안에 가겠죠? 네. 예. 여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역까지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수고가 좀 있지만 그래도 뭐 금방 가니까요, 이건.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 되네요. 저는 예. 아직 뭐 아직 공청회 같은 거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아직 이게 지금 사업이 실행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공청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 예. 왔죠? 근데 예. 그 이후로 뭐 이런저런 소식이 없어서 저는 아직도 뭐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서 와 이거 되려면 한 십몇 년 걸리겠는데 이렇게 왜냐면 여기 워낙 느리잖아요 발전 속도가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여기서 살아 내가 뭐 이런 걸탈 기회가 있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계획이 여기처럼 좀 잡혔네요 땅덩이가 넓은 데는 초고속 그 전철 네 진작에 들어왔었어야죠.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윈저에서 토론토까지만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토론토 지나서 이제 밴쿠버, 아니 밴쿠버, 몬트리올이나 퀘벡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대서양 쪽으로 빠지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관광객도 수요나 아니면 그 물류 이동도 지금 기차가 워낙 느린데 엄청 긴 기차가 다니잖아요. 네. 런던은 다운타운을 통해서 예. 다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이걸 통해서 좀 개선이 되면 되게 캐나다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2031년이라. 제 생각보다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예. 이제 런던은 뭐 아까 2020몇 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엄청 빠른 거죠. 죽기 전에 타고 올 수는 있겠군요. 31년이면. 그러니까요. 예.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봉준호 감독 옥자 예, 예고편 지금 보셨어요? 칸에 가셨 칸 경쟁 부분에 갔잖아요. 예, 예, 예고편을 떠서 봤는데 아, 예고편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칸에서 네, 엄청 까이고 있죠 영화가. 넷플릭스라서 까이는 거 예, 아니고요. 맞아요. 예, 이게 영화관 개봉과 이제 스트리밍을 동시에 하니까 네. 그 영화 관계자들, 뭐 평론가들 포함해서 이제 반대하는 거죠. 이제 그걸. 그래서 막 상영 중간에 이제 취소되고 뭐 이제 이런. 아, 그거는 사고로 아니, 알고 그렇게 있는데, 발표는 했는데 네.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야유, 그러니까 박수 치는 아,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고 그런 거였나요? 야유가 나오고 계속 막 넷플릭스 그 두둥 하는 예 그게 나오니까? 항의하고 이러니까 영화가 시작되면 그래도 좀좀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영화가 시작된 지한 한 10분 정도까지도 계속 야유가 아, 이어지니까 중간에 그거는 끊고서. 매너가 아니지 않나요? 극장에서? 예, 매너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아무리 영화 그래도. 그쪽 업계 입장에서는 좀 이제 넷플릭스가 하는 좀 이런 것들에, 글쎄, 이런 걸좀 문제 삼는 그런 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그걸 보러 오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그걸 하러 보러 온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옥자에 대해서 그 리뷰를 예, 벌써, 짤막한 예. 리뷰를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리뷰는. 예. 별도 되게 잘 받고. 저는 봉준호, 한국에서 감독이라고 하면 박찬욱, 봉준호, 많이 있잖아요. 김지훈? 뭐, 네. 몇 분, 정말로, 정말 믿고 보는 네. 감독들 계신데, 최동훈 감독을 비롯해서, 예. 최동훈 감독을 제일 좋아하고, 제가. 아, 잘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감독을, 아니고요. 예, 어, 영화보다 다른 면으로 좀 제가 좀 좋아해서 그분을, 아, 예. 인간적인 면을 좋아하는군요. 예, 예. 어, 타짜 뭐 이런 거, 아, 예. 괜찮죠? 암살 완전 졸작이고요. 아, 그래요? 전 도둑들이나 암살도 이런 엄청 거, 재밌게 아, 봤는데. 저는 별로더라고요. 타짜랑 딱 그거, 어, 범죄의 재구성, 그거, 그 초창기 아. 때, 그것들이 굉장히 뭐, 이제 그런 류를 좋아해서, 아, 예. 전우치니 뭐니 이런 거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아, 않거든요. 예. 근데 최종 감독의 진짜 정점은 타짜였던 것 같고. 저는, 아, 그렇죠. 화려한 데뷔? 뭐 이런 거죠. 좀 되게 이펙트 강했었죠, 처음에. 그 범죄 재구성에도 그렇고 타짜 때까지만 해도 대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야, 네. 정말 뭐, 저는 이제 한국 영화 뭐 이렇게 직접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 중에서 박훈정 감독 신세계 그 부당거래 네. 쓰신, 근데 대사 빨아나는 이 사람, 뭐이 사람이 최고다. 아. 뭐 신세계에서도 정말 주옥 같은 네, 많죠. 예, 정말 뭐 패러디가 엄청 많이 될 정도라면 그거는 네. 정말 그 대사 하나하나가 인상적이고 네. 확확 정말 그막 파고드는 좀 네. 그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디가 많이 양산이 그렇죠. 예. 되는 거죠. 근데 와, 부당거래 때 제가 그 시나리오 집에 있는데, 아, 그래요? 그때 그 프로듀서 하셨던 분하고 좀 친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와, 사인 있나요? 예. 근데 우와. 읽어보면 와, 네. 대사가 어떻게 이런 잘 찰진 대사가 나올까. 정말 박훈정 감독은 대단한 것 같고. 그 프로듀서 형님이 지금 그 사나이 픽처스 대표님이 되셔서 신세계를 창립 작품으로 만드셨고, 군도, 네. 아, 대호, 군도 잘 봤습니다. 대호, 예. 그런 걸 만드셨죠. 네. 신세계 프리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딴거좀 하시더라고요, 계속. 아무튼 곡성도 참 한국 영화 치고는 오랜만에 볼 만한 게 나왔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곡성 얘기 정말 많이 네. 했는데, 요즘에 뭐 한국 영화 네. 보신 거 있나요? 전 한국 영화 곡성 최근에요? 이외에는 본게 없어서. 최근에 특별히 생각나는 영화가 없어요. 저도 최근에는 영화를 별로 못 봤어요. 예. 최근에 13인가 하느라고. 예. 유튜브에 뭐 네. 해빙 뭐 이런 거 나와서, 해빙이 뭐였죠? 한국 영화 그 아, 스릴러인데 제가 요즘에 잘 몰라요. 그거 대충 쓱쓱 그냥, 유튜브로 주로 영화를 보시나 봐요. 아니요, 그거 보려고 하는 게 그러지 마세요. 아니라, 아니 저는 찾아서 보진 않아요. 네. 근데 메인 화면에 네. 이제 맞춤 동영상이라고 해서, 주로 보시니까 그게 맞춤으로 아니요, 저는 올라오는 거 영화 아닐까? 관련 무슨 리뷰 네. 이런 동영상을 많이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맞춤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동진 평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그 평론하는 거 이제 이런 거 동영상을 즐겨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영화 관련돼서 막 그게 추천이 되는데 네. 네. 그렇게 떠요. 그래서 근데 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 보니까 아, 확실히 망했나요? 예 아, 누가 와 나오는 영화? 저는 전혀 몰라요, 사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 요즘 굉장히 잘 나오는 그, 아, 조진웅. 아, 예. 조진웅이요? 요즘에 그거잖아요. 한창 그, 잘 나가는. 프로포폴, 그, 수술 때문에 이제 아, 저는 전혀 마취된 지금 상태에서 전혀 이제 모르는 영화라서. 예. 마취된 상태에서 환자가 이제 말하는데 뭐 사람을 죽였고 뭐 어디 아, 가고 이제 그 우와. 얘기가 이제 오, 컨셉 좋은데요?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그런 하이 컨셉으로 그 영화를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최고의 하이 컨셉은 가장 근래에 들어서 네. 전 이제 책으로 접했는데 하이 컨셉은 이 정도가 돼야죠. 뭐냐면은 일본 소설이에요. 제가 그 본호의 서재에서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연쇄 살인마가 이제 어린 애들, 소녀 애들만을 상대로 죽여요. 네. 근데 그 가장 최근에 죽은 그 살인마가 죽인 그 소녀가 일본의 정 대기업 이건희 같은 그 회장의 손녀예요. 아끼는 손녀. 근데 이 대기업 회장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병도 들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이제 좀 그런 좀 위태로운 좀 그런 노쇠한 노인인데 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분인데 자, 그 손녀 버는 낙으로 사는 그 할아버지인데 딸이 죽었으니 아, 이미 죽었나요? 납치한 죽었죠. 것도 아니고 예. 이미 죽은 게. 죽었으니 이 사람은 이제 돈도 모으고 이제 죽을 날도 이제 받아놨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범인 잡는 그거 하나에만 전 재산을 예 이용해서. 이제 방송사, 신문사 모든 전면 광고 이제 방송 돈이 많으니까 광고를 전 국민이 볼수 있게 현상금 어마어마한 액수 이제 막 우리 돈으로 하면 막 1,000억 막 이런 어마어마한 천억. 액수를 현상금을 걸어요.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범인을 잡아와라. 죽이든 아니 죽이든 어떻게 하든 뭐 근데 이돈 주겠다. 이게 1, 2억 주겠다고 하면, 뭐,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여 하겠지만, 이게 액수가 아니거든, 거죠. 크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쳐요?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내가 몇십 년 형을 받겠죠. 나오면 나오면 그 돈이 자기 거니까 몇십 년을 빵에 갔다 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나 감방에 가도 돼. 하니까 더 무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돈은 자기 돈으로 다, 그 불법으로 모은 돈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현상금을 받은 거니까 출소하고 나서 그돈 자기가 누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했어? 그러니까 정말 전 국민이 그 범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 범인은 무섭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죠. 주변을 돌아보면 그냥 다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도망쳐도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해서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는데 경찰들, 형사들까지도 그돈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걔를. 자수를 했는데도. 자수를 했는데도 경찰이라고 무슨 물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수를 이미 했는데 죽인다 예, 그런다고요? 했는데도 와.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자수 안 치는 건가요? 자수를 안 치고. 지방에서 이제 지방서 조그만 경찰서에서 자수를 하러 왔는데 이제 본서로 큰 도시로 이제 옮겨야 돼요. 범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데리고 오지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군대까지 포함된 그 경호 호위를 시켜서 그 특수 제작된 그 버스에 죄인을 태워서 도쿄인지 어딘지 아무튼 그걸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거 이제 주인공 형사한테 맡겨요. 네가 책임지고 호위해서 호송해라. 가는 중에 갑자기 트럭이 돌진하고 그 민간인들이 트럭 몰고 와서 그 범인 쟁탈전인 죽이려고 건가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들하고 형사가 살인마를 보호하려고 그러네요. 시민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을 죽여야 되고 막 총을 겨누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돼버렸네. 형사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내가 이런 놈 그러니까 죽이게 그냥 가만두면 살인마 죽어 마땅한데. 어린애들만 상대로 몇 명을 죽였는데 내가 얘 목숨을 보호하려고 물론 뭐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지만 그 시민들한테 총을 겨눠야 되고 얘를 경호해야 된다는 그 입장이 그 되게 묘한 딜레마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간선으로 바꿔 타고 이제 가는데 승객들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이제 죽이려고 몰려들고 부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예, 그런 식이에요. 범인은 이제 자기 죽으려고 자해를 하다가 뭐안 되니까 뭐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데 아, 범인도 자기를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간호사가 또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독극물 든 주사기 들고 또 달려들고. 그러니까 도쿄까지 계속 오면서 이런 일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일본 모든 시민들이 적인 거예요. 걔를 죽이려고. 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컨셉이. 와, 이거. 영어로 나오면 재밌겠다는데 일본에서 영어로 나왔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래요? 되게 일본 특한 영화는 영화가 될 예 것 같네요, 일본은 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영화는 별 재미가 없게 만들었어요 보니까. 근데 소설을 읽으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 컨셉이 좋으면 이제 마지막까지도 그 컨셉을 잘 살려서 나가야 되는데 마무리가 어떤가요? 마무리는 이제 그 주인공 형사가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난관을 뚫고서 이제 도쿄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길 한복판에다가 이제 그딱그 살인마를 딱 세워놓는데 이제 그 대기업 이제 사주가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뭐 근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근데 그 네. 할아버지가 그 말리는 경찰에 총을 뽑아서 그 아무튼 뭐 마무리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집회 방패거든요. 제목이 밀집할 때 집. 네. 그러니까 집으로 만든 방패는 사실 있으나 있는 마나 한 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죠. 거의 막을 수가 없는 네. 상황이죠. 뭐 나라 전체가 적이 된 상태에서. 네.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쓰는 입장에서, 참, 대단하다. 이런 아이디어, 이런 컨셉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뭐, 아, 그게 뭐 어때서. 근데 저는 저는. 아이디어가 되게 일본스러워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느낀 게 예. 일본에서 딱 나오는 아이디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아무튼, 집단적인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은 그 네, 영화인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거, 예. 딱 그런 딱 느낌인데, 그런 스토리가 되게. 이게 영화로 보는 게 아니라 책으로 읽는 건데, 계속 긴장감, 왜냐면, 정말 시민들이 지나가 길, 그냥 온순해 보이는 아줌마가 지나가다 갑자기 다 달려들고, 뭐, 좀비처럼? 이런 네. 식이니까, 이게 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긴장, 긴장하면서, 계속 긴장돼 있고, 예. 예, 그래서 참,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궁금하신 그게 분들은, 뭐 한국 번역이 예, 돼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 이제 영어로, 저 일본 소설인데, 전 영어로, 네. 일어를 항상 못하니까, 일본 색인데 영어로 영어로 번역돼 있는 번역된 걸. 걸 봤는데, 정말, 되게 재밌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호의 서재 잘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관련해서 그러면 방송한 적 있으니까.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본어로 있어요, 된 걸, 영어로 예. 된걸 한국으로 번역을 해서 되는. 아, 근데 또 그건 일본어가 바로 한국으로 번역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북유럽 소설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데, 뭐, 노르웨이어, 뭐 스웨덴어, 이런 거할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들이 별로 없어서, 네. 아예 영어로 번역되어 나온 거를 다시 중역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뭐, 일본어는 워낙 능력자들이 많아서 중역은 안 하는데, 이거는 이거 다른 문제인데, 이제 지금 인공지능, 알파고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이 워낙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머지않아서 구글에서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번역. 예. 문학 작품도 이제 번역이 된다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은 이 한국어, 네. 다른 나라 언어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어색하긴 해요, 당연히. 근데 아니, 어색하죠. 어색한 걸 넘어서서, 네. 뭐 언젠가는 인공지능 네. 그, 에일리언에서 나오는 그, 누구죠, 이름이? 뭐 그,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한 그, 그런 AI가,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이제 그런 표현력으로 번역을 하면 몰라도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그늘 얘기하는 게 고은 시인이 매년 그 노벨 문학상 그 후보로 거론되다가 수상을 못한 이유가 맨날 분석이 이 시를 한국어로 된이 표현들을 안 된다. 영어로 번역이 안 되니까 그렇다 뭐 이런 분석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라는 게 그냥 뭐 어디서 어디까지 뭐 빨리 갔다 뭐 이런 단순한 문장도 거기다 어떤 표현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뭐 설렁설렁 갔다 뭐 하여튼 뭐 설렁설렁이라고 해서 그걸 그냥 슬로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왜 이제 약간 좀 하여튼 뭐그 건들건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것도 뭐 표현이 영어식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100%는 아직 완전히 번역이 안 되는 그런 거라서 저는 이제 알파고의 대단한 점이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애매한 것들을 알파고가 그 학습, 걔는 이제 배우잖아요. 다 배워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습득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인간스럽게, 아직은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점점점 그 발전하는 게 인간스럽게 번역을 하는 그거가 이제 알파고의 되게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 걔가 학습력이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알파고는 그냥 수학적인 계산으로 수를 다 미리 읽고 뭐 상대방의 모든 다음 수를 미리 예측하고 이제 이런 걸로 그게 아닌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수를 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바둑 사람들이 그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길 때까지는 컴퓨터가 절대 못 이긴다. 이 수를 어떻게 컴퓨터가 다 하냐?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나와도 절대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긴 게 걔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딱 뽑아내는 게 아니라, 바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게임이 한 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게임이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놓으면 어떻게 바로 놓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처럼 계산하는 건데, 사람보다 수를 보는 눈이 확더 깊어지는 거죠. 학습에 의해서. 모든 그 바둑판의 모든 돌의 경우수를 다 계산해서 그걸 DB로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스럽게 돌을 놓는 건, 사람도 이렇게 수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놓잖아요. 그걸 하는데, 걔는 그걸 학습에 의해서 걔도 사람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수를 공부를 했다가, 이제 근데 그걸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단 더 많이 할수 있겠죠, 당연히. 계산 능력이 많으니까, 빠르니까. 그래서 몇 수를 더 사람들보다 더잘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기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적인 거면은 당연히 뭐 그건 당연히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게 나중에 더해지면 더 무서워지겠죠. 모든 걸다 완전히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경우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AI가 가장 무서워지는 게 감정을, 인간 같은 감정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감정이라는 것도 계산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다른 문제지. 감정이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뭔가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수십 년 전에 나온 거지만,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의 뭐 법칙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로봇은 사람은 공격할 수 없고 이러면 뭐 안 이런 된다, 거. 뭐 그런 거. 그래서 나온 영화가 아이로봇인데, 이 AI가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 이게 인간을 증오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이번에 그 에일리언 새 영화 나온 거, 코브넌트? 예. 지금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개봉했죠? 그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안드로이드가 이제, 뭐, 이제 인간보다 더 인간다워지면서 더 위험해지고, 이제,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신은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인간은 로봇을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자기네들이 뭔가를 창조를 했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신과 똑같은 레벨에 서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안 이제 돼. 이제 바로 전편 프로메테우스에서 그 웨일런드 씨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고요. 괜히 그렇게 끼를 부렸다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예, 내용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게이그 혹시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시는지 느끼죠. 근데 안 느낄 수가 없는 게 근데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살아 있는 동안은 안 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바라죠. 그냥 바라시는 건가요? 진짜 몇 년 안에 그런 일이 진짜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면 그때는 솔직히 몇 년 안에 울 것 같지는 않잖아. 아이들 예 정말 창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 네. 아 예. 근데 아니 왜 프로그래머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결국엔 컴퓨터도 프로그래머 대신해서 프로그램도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요즘에 툭하면 언론에 그러니까 신문에서 나오는 게 네.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사라질 직업들. 네. 뭐 번역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네. 뭐 그러고 보면 멀쩡히 남아 있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뭐 화가 뭐 예술도 전부 다 예, 하는 거고. 요즘에 컴퓨터가 작곡하는 음악 이런 것들이 예. 발표되는 것도 있죠. 의사들도 네. 수술도 뭐 지네들이 다 하는 거고. 예. 진단부터 뭐 시작해서 그러니까 의사도 없어진다고 하고. 그렇죠. 정말 예. 그렇게 생각하면 뭐 번역뿐만 아니라 예, 뭐 작가 뭐 벌써부터 그 무인 자동차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럼요. 무인 자동차 되게 뭐 많이 택시 운전사들은 뭐 다 없어지는 거고 파일럿들 뭐 이제는 뭐 공항 같은 데 가서도 뭐 카운터에 직원들이 뭐 체크인 해주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사람만 지나가서 스캔만 띡띡하면 그냥 네. 뭐 탑승 그냥 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될 텐데 네. 저만 위기는 네, 아니니까 예. 그냥 인류의 문제니까 예, 인류의 예. 문제니까 저는 예. 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구가 50년을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네. 50년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했으니까 아, 그냥 한 30년 남았네요. 예, 그런 거 남은 거죠. 자원 고갈, 뭐 전쟁, 워낙 그 망나니 같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뭐뭐 네. 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서 뭐 버튼만 잘못 누르면 뭐 3차 세계 대전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언제 소행성이 떨어질 뭐 그냥 하늘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우주가 예 어디서 뭐다 모니터를 못 하는 거니까 네. 뭐 굉장히 모니터는 되겠죠. 굉장히 아슬아슬한 적이 많았잖아요. 네. 살짝 비껴가고 이런 적이 네. 뭐 그런 것도 다 있고 다 운이 좋았던 거죠. 뭐 AI라고 해서 다른 AI 네. 그 조류 독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이걸 지구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뭐 변종이 돼서 막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야 진짜 어떻게 될지 그 후손까지 딱 1000년만 더 1000년 있다가 그 뭐 망하든 뭐하든 뭐 1세기 신경 안 쓰겠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1세기가 아니군요. 100년은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석유 파동 한번 나면 또 전쟁 벌어지고 이럴 텐데 네. 그러니까 두려운 거 늘 그러니까 좀 자연재해 네. 뭐 싱크홀도 많다고 하는데 네. 뭐 한국도 그 지진이 그렇게 많던 데가 아닌데 지진은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네. 뭐 네. 원전도 있는데 또 그런 거죠. 뭐 갑자기 여기 폭우 내려서 홍수 생기고 보세요. 이거 여기 20몇 년 살면서 처음이거든요. 네, 홍수도 안 생겼지만 네 어쨌든 네. 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안 그러길 바라지만 뭐 진짜 수십 년 내로 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사실 좀 놀랄 건 아니고 없다.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있나요 뉴스가? 예,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그 통계가 아니라 설문 그 미국 온라인 매체 하테스트 헤즈 오브 스테이트라는 데서 세계 정상들의 네. 외모 순위를 발표했어요. 199위까지 했는데. 네. 와, 199위까지요? 예. 와. 모든 정상. 199위. 꼴등이 김정은. 아, 정말요? 예. 뭐, 생긴 걸로는 199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면 시진핑이나 뭐, 아베 뭐, 이런 사람도 썩 뭐,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진 않아서. 근데 1위가 트뤼도 총리. 1위요? 예. 야 대단하네요. 캐나다의 자랑인가요? 네, 뭐 그렇죠. 7위가 문재인입니다. 와, 세계 뭐 7위. 10위권에 들었네요. 10위권에, 예, 이런 그럴만 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예, 네. 대통령이 바뀌니까 뭐 참 별걸로 국격이 높아집니다. 와, 트위터가 1위군요. 와, 네. 재밌네요. 이번에 그 당선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네. 뭐 10인가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그 밑에 밑에. 자리하고 있고요. 와. 7위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뭐 취임 후한 열흘? 네. 뭐 이런저런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뭐 저는 잘하고 있다고 사실 보세요?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저는 요즘에 한국 소식을 잘못 들었는데, 일단 그 얼굴로 하는 정부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은 것 네, 얼굴 패권. 같아요. 야, 얼굴 패권 뭐 이런 거. 외모로 뽑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 그렇게 분석하는 그 분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뭐 외모에 능력까지 되니까 네, 다 이제 그럼요. 입각다고 하는 거지만 네. 이게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외부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 자국민들한테도 네, 행정부의 이미지? 뭔가 그치 좀좀 산뜻하고 네. 이게 그게 좀 되게 큰것 같아요, 정부에 대해서 영향이. 호감이 예, 네, 그게 진짜 큰것 생기고 같아요. 예 네. 이제 주변에 그만큼 뭐 인물을 보고 뽑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참 사람 좋은 사람들이 능력자들이 많이 붙는 네. 그런 뭐 그게 다 이제 인복인 거겠죠 이제 그래서 확실히 인사청문회를 해도 인사청문회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아 그렇죠 얘가 이거 외모랑 상관없이 인사청문회를 해도 이게 그 결격 사유가 과거 정부 때 정말 낭만 예에 사람도 비하진 굉장히 않겠죠. 많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정도는 예, 그 아니죠. 정도가 아닐 테니까 뭐 발목을 잡고 싶어도 애매하죠. 못 야당에서 잡죠. 발목을 못 잡는 네. 왜냐면은 뭐 지금 야당 네. 자유당의 그 의원들이 지금 몇 명이 지금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제 청문위원으로. 아, 예. 자기네들이 역풍을 맞게 된 거예요. 얘기를 꺼내면, 그 사람, 예, 그쵸? 그 사람의 문제를 뭔가를 문제 삼으려고 하면 하면, 이제 오히려 이쪽이. 자기들이 공격을 당하는 거죠. 이제 소위 문바들이.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탈탈 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뭘 꺼낼 수가 없는?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조국, 지금 수석도 그 모친의 네. 그 문제가 그큰 문제도 사립고 난, 아닌데 오히려 네. 그 미담으로 결국엔 미담으로 좀 더, 승화되는. 예, 섣불리 건들었다가 이제 나경원 네. 의원이 오히려 네. 얘는 뭔데 그러면서 더더큰 의혹이 있으니까 막 물타기니 뭐니 이러면서 막 반발하지만 예, 이런 일이 계속 왜냐하면은 자유당 쪽에서는 비리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뭐 사학법 뭐 어쩌저 쪽에서 그러니까 뭐 하나 문제를 못 삼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 더큰뭐 성추행, 성희롱 뭐 이런 쪽으로는 완전히 그쪽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네. 설령 뭐 이쪽에 유사하게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검사 시절에 뭐 룸사롱에 좀 출입했던 적이 있다 뭐 이런 걸로 막 문제 삼으면 이쪽에서는 탁탁탁탁탁 막 엄청 털리니까.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아, 아.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들 다좀 5년 동안 좀 역할을 해주시면 뭐 유시민 뭐 이런 분들 뭐 본인은 안 한다고 하지만 아까운 인재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다좀 역할 하나씩 맡아서. 네. 아예 그냥 자유당은 싹을 아예 그냥 근데 자유당이라고 부르시나요? 원래 자유당 아니지 않아요? 자한당이죠. 네. 한국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이죠? 예, 부르는데 예. 맞습니다. 예. 한국당이라고 부르나요? 아, 예. 자유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싹을 아예 밟아버려서 앞으로 뭐 5년 후에도 계속 집권해야죠. 뭐, 잘 되면 뭐, 문제, 근데, 예. 꾸준히 이어가야 될 텐데, 초반 도폭이 너무 세서, 5년이 이게 꾸준히 유지 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걱정이 들어요. 저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네. 능력은 둘째 치고라도, 인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팝팝이라고 하는 아시죠? 네. 뭐 그러니까 미담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미담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태어나서부터 그런 삶을 네.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네. 거의 뭐 60평생을. 네. 사람이 그러기가 뭐 미담이야. 사람이야 누구나 다 있지만 네. 그래도 몇 가지지. 이거는 정말 어렸을 학창시절부터 시작해서 네. 들춰만 내면 다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는 사람이 그 인생 그냥 올곧은 네. 인생을 그 길을 그냥 꾸준히 걸어왔다는 건데 네. 그 자체만으로도 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사람 어떻게 티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 네. 근데 워낙 그 트랙 레코드가 워낙 탄탄하고 워낙 그러다 보니까 티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 실수겠지. 이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뭐 그런 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네. 그게 되는 거예요. 덮어지는, 왜냐면은 네. 그게 걸어온 길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실수, 정말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해도 네. 사람들이 그걸 실수로 안 보는 거죠. 정말 그렇죠. 그 굉장히 구리게 보는 거고. 이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독한 원칙주의자인데다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또 강한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것을 넘어선다. 그 겉보기가 아, 좀 유해 보여서 그렇지. 외유내강의 네. 전형적인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워낙 근데 민심은 또 워낙 미워 같아서 아, 이건 좀 그렇긴 근데 한데 예, 좀 예, 그런 면이 보수층에서 있어서 많이 그래도 좀, 많이 돌아선 분들이 좀 많다고 하니까, 예, 뭐, 5년 전 그때 대선 때랑은 또 확실히 또 다른 좀 그런 게 있어서, 뭐 영부인도 잘 하고 계시고, 완전히 뭐, 그거, 사람들이 청와대 그것을 뭐, 네. 한편의 시트콤 보듯이 좀, 고대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예, 있을까? 너무 좀 이렇게, 참, 영부인도 그렇게 좀 유쾌하고 좀 네. 그런, 그렇지 않았잖아요. 좀 무게만 네, 잡고 맞아요. 항상 뭐 그런 식이었는데. 저도 지금은 그런 걸 즐기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네. 즐겨야 되고, 즐길 수 있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더 뉴스가 있나요? 뉴스는 뭐이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네요. 저희 준비한 주제 토크는 다음 주로 넘기기로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저는 네. 오래전부터 이 출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전 이제 두 아이를 다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여기 네.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까지. 꾸준히 이제 체크업 받으러 다니는 거 네. 여기서는 어떻게 하더라, 네. 뭐 초음파를 어떻게 찍고, 네. 뭐 그다음에 애를 낳고서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하더라? 한국에 이제 산후조리원인데 네. 여긴 토론토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없으니까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하더라, 뭐 이제 네. 이런 거 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가 네. 궁금하고 기억하시나요? 뭐, 대강은 기억이 나지만, 10년 전 일이라. 지금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뭐, 예, 비교는 비슷하겠죠, 근데 뭐. 한국에 관한 거는 어차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여기가 어떨지 이렇게 비교해보는 건할수 있을 것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한번 지금까지 안한것 같아서 같아요. 네. 저희가 예, 한번 네,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다뤄보는 주시고요. 걸로, 예. 예, 100% 그러면 그몸 회복하신 상태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